고향 찾아서 너보고 찾아왔네. 두뇌라 산꽃 도라지 꽃 피는 그날 맹서를 걸고 떠났지. 산딸기 물에 흘러 떠나가도 두 번 다시 타향해 아니 가련다. 불필이 불며 불며 노래하면서 너와 살면다. 물방아 찾아왔네. 달 뜨는 고향 새설이 정다운 그날 울면서 홀로 떠났지. 구름은 흘러 흘러 떠나가도 두 번 다시 타향해 아니 떠나리. 수수밭 감자 밭에 씨를 뿌리며 너와 살면다. 그렇게도 그리운 점 파도 속에 남기고 지울 수 없는 사연 괴로움이다. 추억은 영원한데 그런 이별을 없을 수도 있으련만 울고픈 이 순간에 사무치는 괴로움에 파도만이 울고 가네. 말없이 떠난 사람아 나는 너를 사랑했다 이 순간까지 나는 너를 믿었다 잊지 못하고 사나이 가슴속에 비만 내린다 사랑에 취해 울던 밤 뜨거운 두 뺨을 흠뻑 적시고 울면서 떠난 사람아 나를 두고 떠났어도 이 순간까지 나는 너를 사랑해 잊을 수 없다 외로운 가슴 속에 비만 내린다 장춘단 꿈은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성 거목을 말없이 쓸어안고 울고만 있을까 지난 날 이 자리에 새긴 그 이름 뚜렷이 나는 이 글씨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돌아서는 장춘단 꿈은 길 산길을 따라 거닐던 산기슭에 수많은 사연에 가슴을 뭉켜지고 울고만 있을까. 가버린 그 사람의 남긴 발자취 낙엽만 쌓여 있는데 하면서 돌아서 장춘단 검은 sanırım beni önerinin dün bure sancı değil taşının modul bölümün kiri dönaya hal temşi. Saranga, annyeong.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당신이 먼저 가버린 뒤 나 혼자 외로워지면 그때 빗속에 젖어 서글픈 가로등잎을 돌아서며 난 몰래 그늦게 울 안녕 후회하지 말아요. 울지도 말아요. 세월이 흘러 가버린 뒤 못 잊어 생각이 나면 그때 빗속에 젖어 서글픈 가로등잎을 찾아와서 다시 또 흐느껴 울 안녕 하늘이 파고드는 가슴을 파고들어 오가는 발길도 끊어진 거리 애타게 부르며 서로 찾은 길 어이해 보내고 참았던 눈물 울며 길 떠나는 마지막 입새.